오늘은 제자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제자반은 레위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굉장히 이렇게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세대를 살고 있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율법과 특히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었죠. 물론 그 제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수많은 그런 기독론적인 상징들이 있긴 했지만은 간접적이었고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의 어떤 제사 제도, 희생 제사 제도들은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건 사실 오늘날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사실 레위기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통찰들을 주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제사와 종교적 제의와 또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어떤 제도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인 그 뭐 음식 규례라든지 뭐 어떤 동물이 정결하고 어떤 동물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에도 보편적인 메시지, 오늘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이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주제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진짜 재밌게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쪽에 펼쳐놓으시고 또 한쪽에는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을 갖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딱 그 한 번에 한 시간에 이렇게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가 중간에 끊어놓고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가능하면 휴대폰도 잠깐 이렇게 그 비행기 모드나 전원을 끄시고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좀 집중해서 사실 모든 수업에는 맥락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이 주는 어떤 교훈들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식이야 이렇게 다 파편화된 지식들이야 충분히 쌓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의 주제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꼭 중요한 것은 또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본문을 읽고 고민하지 않고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이렇게 지식의 전달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때로는 이렇게 일치하게 되고 때로는 그 차이점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 해석의 그 이 다양함 안에서 어떤 긴장감도 있고 그 다양한 해석과 해석 사이에 더 중요한 해석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협력적인 관계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수업이 아니라 다음번 수업부터는 해당되는 본문들 뭐 1장부터 7장까지라면 그 본문들을 더 자세히 읽고 같이 그 본문들을 해석해 가면서 그 의미와 교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은 총 그 10페이지인데요. 물론 이제 모아찍기를 해가지고 5페이지입니다.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본 모세오경,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본 모세오경, 각 권의 핵심 내러티브, 네 번째는 레위기 개론, 그리고 그 네 번째 레위기 개론에는 여섯 가지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제목, 구조, 신학과 관련성, 내용 개요, 제사장 법, 그리고 성결법 전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 5번, 6번도 전부 다 그 구조와 관계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신학과 관련성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1, 2, 3번 모세오경이란부터 되는 1, 2, 3번은 다루지 않고 4번 레위기 개론만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1, 2, 3번은 그 숭실대학교 교수인 그리고 요 근래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 교계에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 선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 교회라고 하면 좀 개인의 구원에 좀 천착해 있고, 또 우리가 진보 교회라고 하면 사회 선교에 좀 이렇게 편중되어져 있는데, 사실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보수 교회를 우리가 뭐 개혁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진보 교회를 뭐 그거를 부르는 말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양 극단 사이에 어떤 이 복음주의권의 개인 구원과 사회 선교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김혜권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정통적인 교리뿐 아니라 신현과 같은,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사회적 활동에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이 숭실대학교의 김혜권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내용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저희가 모세오경을, 특히 레위기를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구체적인 본문 해석을 할 때 김혜권 교수님의 해석 역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그분의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한번 꼭 그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중간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꼭 자세히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페이지 4 레위기 개론에서 제목부터 그 내용 개요까지, 그리고 이제 제사장법과 성결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4번까지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세오경과 또 그 안에서의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그 성서 비평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성경 본문보다 훨씬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자가 누구인가, 또 저작 연대가 언제인가 등등 해서, 물론 그러한 작업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작업도 그 작업대로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본문을 해석할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좀 그 주해식으로 정말 이 높은 산과 같은 이 레위기 본문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번 그 레위기 제자반의 목표,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낯설지 않고 레위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 성경의 어떤 주제, 성경의 정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만큼이나 대단히 정교한 오늘날의 이 사회의 역사와 제도와 문화에 대한 또 다른 또 통찰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만 뭐 사실 그랬다면 진작 됐겠죠. 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했을 때뭐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로마가 전 세계라고 불리는 로마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제도와 문화와 법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져 있듯이 역시 하나님 나라 역시도 그러한 어떤 과정과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엘리트들만이 법을 만드는 뭐 국회의원이나 변호사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 이상의 그 통찰과 소양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 말씀을 한번 그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컨텍스트 물론 컨텍스트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는 그 당시의 배경 또그 당시의 문화 또그 당시의 풍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레위기 본서 자체의 어떤 역사성 뭐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좀 그러한 것들을 밝히는 과정들은 이번에는 좀그 중심 주제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고 만약에 그것들을 알고자 한다면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다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죠. 5페이지 중간에 레위기 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레위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실 성경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 제목입니다. 이제 뭐 틴들이라든지 뭐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성경 제목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각관의 제목들.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단어,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바예 케라 에르 메세흐 바예다베르 아도나이 옐라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인 바이케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부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 부르시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레위기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석 10번을 잠깐 보면은 이 부르시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다, 뭐 초대하다,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다 또는 그들을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 뭐 여행 가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낯선 자들을 경계하는데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존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다른 사람과 다른 자연들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석 10번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자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임시적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요. 그 제사라고 하는 사건을 임시적으로 아주 국한된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뭐 BC 1500년, 레위기가 BC 뭐 1500년쯤에 쓰여진 책일 테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AD 뭐 28년까지니까요. 그한 15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 안에 이게 국한되게 그 계시하신 것이죠.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시의 목적은 아담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뭐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십일조를 한다든지, 그것은 거룩 의 열매이죠.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주인과 같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시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키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의 회복이죠. 그 회복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와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또그 인격적인 사귐이 하나님과 그나 사이에, 그 개인적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이방과 열방 안에 증거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원천과 원리가 되어지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제사를 명하셨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제목에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앞선 김혜권 교수 그 프린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교수의 말대로 죄 용서의 효력은 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제목이 영어 제목은 레비티커스라고 하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역시도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장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재물은 이러이러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그 뒷부분은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죠. 어떠한 짐승이 거룩하고 어떠한 짐승이 부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일반 백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은 레위 지파 중에 있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또 타지파에도 있는 레위지파와 타지파에도 공이 있는 그 일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레위기의 구조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와 의 연관성, 그리고 또 민수기와 신명기와의 연관성 안에서 볼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그 성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그리고 그 성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과 일반 백성의 역할, 그리고 각 제사의 목적, 그리고 또각 제사의 목적에 맞는 그 재물의 종류 등이 등장하고, 그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드리지 않고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희생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그 위임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책임은 희생제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는 책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단순히 어떤 그 제사와 제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성결 그 이상으로 그들의 그 개인적 또 사회적 또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 다양한 어떤 그 규례들을 레위기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결과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결을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일단 뭐 제사법과 시민법 이렇게 나눠진다 그럴까요? 종교법과 그 사회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그 절정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는 뭐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경제적 영역에서의 그 중심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을 다루는 내용이 특히 25장, 그 신현장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그 가치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그 초반부의 내용들은 그 제사장적인 책임이 나와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규례들 부르심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레위기의 두 가지 구조, 1장부터 17장까지, 18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이중 계명,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전반부의 내용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조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속죄일과 신년인데 그래서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제사장 종교적 제의를 통한 성결을 보여주는 그 절정이 바로 속죄일,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이죠.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그 말씀, 그 속죄일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 특혜를 강조해주기 위한 설명이 아니고 이제 미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과거에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렵고 그 떨리는 그 날이고 그 장소이죠. 하지만 그 7월 단 하루 에 국한된 그 날이 모든 날로, 그러니까 모든 시간으로 확장된 것이고, 지성소로 제한된 그 장소가 모든 장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은 25장에 나와 있는 그 신년이 이웃사랑의 어떤 최대치, 극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그 어떤 이정표,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가나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랬고 오늘 전 세계 10억 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땅이 구현되기를 뭐더 좁게 얘기해서는 860만의 이 그리스도인,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 새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 신년들이 구현되기를. 속죄일과 신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상징이고 바로 이두 가지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어떤 종교적 형식, 그리고 뭐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성도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실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신약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그리고 관련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특정한 사항과 한 가지 보편적인 목적을 목적을 포함한 약속을 주셨죠. 그 세 가지의 특정한 사항은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특정한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는 이 모든 내용들과 관계되지만 특별히 두 번째 약속, 언약적인 축복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되었죠. 야곱의 70가족이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또 모세가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70명이 150만 명으로 그러니까 부족이 가족이죠.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되는 주제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법적인 어떤 법적 언약, 그러니까 뭐 혼인 계약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혼인신고하면 혼인한 거잖아요. 하지만 혼인신고서가 부부의 어떤 친밀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그 부부로서의 어떤 그 약속과 약속을 지키는 헌신과 어떤 책임과 성실함들이 계속 지속돼야만 그러니까 혼인계약서를 말 그대로 최소한이죠. 그거를 가지고 부부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보니까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탈세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다 재산을 넘긴 거예요.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아내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되니까 둘이 이혼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 이혼은 그냥 법적인 이혼만 한 거예요. 세금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홍해를 걷는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적 축복의 관계의 최소한이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레위기. 이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원죄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그 자기중심성 그렇죠?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지지난주에 이 방송을 들을 때는 여러분 지지난주가 될 텐데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청년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청년 리더들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물질이다. 나에게 세서 나에게 권위는 물질이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권위는 일종의 진리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통념. 또 어떤 친구들은 명예.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육체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근거인 육체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경진이가 오늘 제자반을 같이 듣는데 경진아 잘 듣고 있냐? 김진이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그 이제 그날 이제 GMO 특강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편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GMO 범벅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쉽고 편한 거를 추구하는 어떤 우리 안에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 그걸 가치관까지 거창한 건 거창할 필요까지 얘기할 게 없겠지만 아니 사실 가치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가치관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쉽고 편한 거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의 권위가 좀 약간 딴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권위로 사는 사람은 단순히 뭐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쾌락주의 뭐 아니 뭐 그 무사 안일주의, 뭐 편한 좋은 게 좋은 것에 어떤 그런 문화들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레위기 주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새로운 권위에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의 내용들이 없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이 결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레위기 책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종교적 의무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고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선택과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하나를 고민해야 되듯이 물론 그러한 고민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정말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처음 수영 배울 때 어떻게 수영을 배우냐면은, 하나하나 다 이 구분 동작으로 배우거든요.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구분 동작으로 배울 때는, 다리가 되면 팔이 안 되고, 팔이 되면 시선이 되고, 시선이 안 되고, 또 시선이 되면 또 다리가 안 되고, 다리가 안 되면 팔이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유기적으로, 그냥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키를 타게 되고 수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노력들 역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마치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그 행동의 영역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뭐 나의 취미, 가족, 뭐 크게는 뭐 결혼, 이사, 뭐 진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그 어떤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인격 속에 이제 내재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부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 뭐, 주의물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곳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모든 그 것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해 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엄격해서 아주 극소수만, 그렇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될 것이고, 아니면 너무나 느슨해서 아무도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싼 헬스클럽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구단지 같은 데 가면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아무도 안 가거든요. 관리를 안 해요. 반대로 호텔 헬스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는 뭐 1년 평생 회원권이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갈수 있겠어요? 우리가 번돈 10년치 다 쏟아부어서 이제 그러면 헬스만 하고 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됐을 것이고, 또는 아무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은 너무 느슨하지도, 또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수준에 부합하지만 그들이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과 순종이고, 그 진실한 죄의 고백. 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그 진실한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만든 법,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양극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것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에게 열려 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하거나 헌신하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될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방법들을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1장부터 17장에 나와 있는 그 희생제사 말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시민법, 그 사회법과 같은 내용들은 그거를 할 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게 되고 그런 어떤 대속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뭐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이 결코 높지 않아요. 물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민사상 배타성들, 또 이방에 대한 차별과, 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들을 원수라고까지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사실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방에 대해서는 항상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할 때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수 있었죠. 하지만 되기를 이제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들이 있었고 그 심판에는 또 그것에 맞는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 십장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그런 엄중한 분위기의 이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레위기에 대단히 긍정적이고 밝은 주제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 어려운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 뭐 이스라엘, BC 1500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공간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뭐든지 먹고 뭐든지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라가 아니고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작년에 그 오봉교회 갔을 때 새사랑 교회 뉴 러브가 아니라 버들 러브 새의 의식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권위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유일한 권위죠. 그것이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핵심 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단순히 죽어 천국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원리라면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고민을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물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수면제 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이 레위기 안에 있다. 부분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24장의 애굽 사람의 심판이라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이질적인 희생제사 제도 등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레위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레위기의 희생제사 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뭐 희생제사 제도,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드릴 수 있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 양과 소를 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제사들은 신약 저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풍부한 이미지들을 제공했고,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분되는 표지인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신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레위기가 주는 윤리적인 도전은 전체 구약 율법에서와 프린트입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네 번째 줄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그 전체 구약 율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나라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르도록 정하신 윤리적 기준과 삶의 방향에 대한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사회 윤리를 이해하는 데 레위기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윌리엄 월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일, 그걸 입법화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신년의 제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이 정말 빈틈없어 보이죠. 왜냐면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제도들이고 또 경제 시스템 역시도 뭐 MIT, MBA 나온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빈틈없어 보이지만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기초해 있고 자기의, 자기 구원, 자기 만족에 터해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세밀함 아주 정확함 구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뭐 세월호 특별법을 재개정한다든지 또는 옥시 특검을 통해서 그러한 불량한 회사들을 퇴출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를 압박한다든지 정관예우의 문화를 뿌리 뽑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나머지 그 4번 내용개요와 그다음에 5번 제사장법 판결법 좀 내용들은 한번 프린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개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리고 구조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깊이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 제자반 듣는 박용훈 장로님, 이훈희 권사님, 최준호 전사님, 유채옥 간사님, 신재영 엄경진 형제님, 유지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로 저희가 개국을 하고 첫 번째로 듣는 이제 팟캐스트 개국 첫 번째 일기 제자반 멤버들인데요.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모두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가장 사람들이 재미없어하는 이 레위기를 가장 재밌게 재미있는 책으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녹음하는 지금 이 시간 혼자 마이크 앞에서 프린트를 보면서 녹음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오디오를 들으며 공부하는 우리 여섯 명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고 아주 그 복잡한 레위기의 규례들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